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노동당 창건 71돌세에 즈음하여 우크라이나 공산당 중앙연의 제1비서 시모넨코가 최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김정은 동지의 령도 밑에 오늘 조선노동당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사회주의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과 군사, 과학, 문화, 예술을 확신성 있게 성과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조선의 창조적인 대내외 정책을 방해하려는 미제를 괴수로 하는 세계 제국주의와 적극적으로 맞서 싸울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축전은 김정은 동지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조선 동지들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수행하게 한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